가기 각집 처자들로 장부하 잔에 인 사람 날과 백년 원수로다 동사멀 계산멀 허양도 생전 생이별은 생초 목에 불이 나니 불 꺼 가세 자네 가세 가세 가세 노 배를 타고 돌러를 타세 지두덩기여라 둥게 둥덩덩실로 노 가세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인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나 죽는 줄 알량이 푸른 천리 하련만은 동사멀 사중 쓰고 남은 철퇴 전하장 장사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깨치리라 이별 투자 깨치리라 아 가세 가세 자 가세 가세 노